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하고 세멘트 증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기업소가 중종의 200일 전투에 전열해서 당이 제시한 세멘트 생산 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므로서 북부 비해복구 전선의 병기창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또한 북부 전역에서 피해복구 전투가 확대되는 데 맞게 새로운 증산 목표가 제시됐으며 현존 생산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이 앞서 총리는 기업소 전용 선두를 돌아보면서 세멘트를 허실 없이 피해복구 전선으로 긴급히 보내주도록 철도 수송 전선을 고미했습니다.